김일성 조속 회고 볼가리아 위원회가 10일 소피아에서 결성됐습니다. 회고 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고 23돌세 즈음에서 회고 모임, 업적 토론회, 영화 감상회 등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